Ladies and gentlemen, I give you 9 Superman. Aquí comienza el episodio número 16 de Recreo con Suyu. Especial The First Asia Tour Super Show. Recreo con Suyu. Ladies and gentlemen, we proudly present Super Junior. Oh, 너를 만 그랬어. 내 모든 걸 걸고 힘껏 부딪혀 내 어릴 적 꿈을 찾아 너와 함께 하겠어. 나를 둘러싼 가식과 거짓 모두 던져버려. Oh, come on in, let's rock this up. 난 내 안에 나를 찾겠어. 이제는 나의 길을 가려 내 꿈에 날개 펼쳐. Come in, let's rock this up, up, up. Yo, rock this up. 나를 둘러싼 가식 나의 숨통을 꽉꽉 조이는 자들 없어 나의 방식대로 살래. 충동보다 내 주관이 첫째. 멀어진 걸 그대로 충분한 세상. 절대 없어. 나의 불꽃을 다 태웠어라도 포기할 수 없어. 저들의 것이 아닌 누구야 이 길은 세상이. 것이 돼버렸어. 눈물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행복했어. Let's go down to the basement. Are you ready? Estás escuchando Recreo con Suyo. ¡Ey, ey, ey! Hola, muy buenas tardes. ¿Cómo te...? ¡Ay, Dios mío! Se me traba la lengua. ¿Cómo están todos? Buenas tardes, yo soy Corby Cloud. Y esto que están escuchando es el episodio número 16 de Recreo con Super Junior. ¡Yay! Y pues, como ya se dieron cuenta, comenzamos con, pues pasándoles más que nada, The First Asia Tour, lo que vendría siendo acá para las Elves, el primer super show de Super Junior. Y pues bueno, esta idea me la dieron el día de ayer, las Elves, que decían que necesitaban un super show, y dije... Pues ¿por qué no? Tenemos super shows, tenemos tiempo y podemos hacerlo al menos una vez cada dos meses. Yo digo, ¿no? Entonces vamos a intentarlo esta vez. Espero que lo disfruten mucho. La lista de reproducción de las canciones que van a estar escuchando se las voy a estar colocando en Station. O bien una vez que suba el programa. Entonces, pues sí, ya estuvimos escuchando lo que fue la primera parte antes de la primera intervención de los chicos. Escuchamos Twins Knockout, Rock This House, Don Don, A Man in Love. Y después de esto vamos a estar escuchando Mirror, She's Gone, You Are My Endless Love, Dancing Out, The Night Chicago Died, entre otras. Como no podemos tener un recreo con Suyo, pues sin noticias, porque todo es noticias, nos vamos a ir a escuchar las rápidas, pero esta vez no son las rápidas antes del recreo, son las rápidas del recreo, y pues bueno, Aquí voy a terminar mi intervención. Saludo a toda la gente que me está escuchando y espero que disfruten mucho lo que es esta emisión especial. Recuerden, estamos escuchando The First Asia Tour Super Show, el super show número uno realizado en Corea. Vámonos a escuchar esto, se quedan con las rápidas. Recuerden, esto es Recreo con Super Junior y lo escuchas solo po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a a tu estilo. Estas son las rápidas del recreo. Kihyun regresó del servicio militar y con ello se ha dado fin a los rumores de su participación en algunos programas de variedad. Finalmente se ha confirmado su participación en el programa Salty Tour, que comenzará a transmitirse el lunes 17 de junio. Asimismo, el canal TVN confirmó que Kihyun se unirá a la temporada número 7 de New Journey to the West. Sobre el programa de Khan's Kitchen, aún no se revela información de si estará participando, pero tampoco se ha desmentido como rumor. Por otro lado, se reportó que finalmente Kihyun decidió no regresar a Radio Star. Kihyun celebrará un fan meeting el 19 de mayo. También estará actuando en el Festival de Jazz de Seúl 2019 el 25 y 26 de este mes. Tras su salida se anunció que Kihyun liberará un mini álbum o sencillo digital a finales de este mes, haciendo así su regreso como solista. Los hashtag Todo Super Junior terminó el servicio militar y hashtag Salida de Kihyun se convirtieron en tendencia con más de 2.5 millones de búsquedas. Asimismo, Kihyun estuvo entre lo más buscado de Melon el día de su salida. Hoy, 9 de mayo, será el lanzamiento del nuevo sencillo de Henry. Asimismo, el 17 de mayo estará estrenando mundialmente la película Dog's Journey, en donde participó. Yesung se encuentra por novena semana consecutiva en primer lugar de la lista de álbumes japoneses del KKBOX Taiwan. No te olvides votar por Super Junior y ELF en los premios MTV Meow. Recuerda que puedes hacerlo a través de tu computadora o de los hashtags MTV LA Fandom Super Junior ELF y hashtag MTV LA K-Pop Super Junior hashtag Premios MTV Meow. En Instagram comenta hashtag MTV LA Fandom Super Junior ELF y hashtag MTV K-Pop Super Junior. Hashtag Premios MTV Miau. Esto a las cuentas arroba MTVLA y arroba MTV Miau. Recuerda que estamos nominados en las categorías Explosión K-Pop y Fandom del Año. Vota hasta que te sangren los dedos. Recuerda seguir escuchando más noticias solo aquí en Recreo con Super Junior en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a a tu estilo. Escuchas especial The First Asia Tour Super Show. Man, 따라오면 안 돼. 언제부터 지친 걸까? 넌 내게 무엇을 힘들게 한 걸까? Yeah.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더하지 않는 너에게 이제는 물을 수도 없는 내가 돼버린 걸. 그나 두 정도 없이 그저 너 잠깐 미소로 웃어주는 그 눈에 스치는 슬픔 멈춰버린 걸. 무심했던 미련함인 걸. 미안해 오는 거라 생각했지. 내게 이렇게 스며들고 있었다는 걸 몰랐었어요.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아니 한 번만 다시 서준다면 혼자서 지친 이 맘을 안지 못한 건 어리석은 자존심인 걸. 미안해 말로 차가워진 너를 보며 이별이 번져가는 순간을 수 없음을 난 알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서히 물들 때처럼 내게 사랑이 떠나가고 있었다는 걸 몰랐었어 멈출 수 없는 나의 가슴이 싶은 내 맘을 깨우네. Let it go. 돌아보고 싶은 너의 추억이 이젠 사진 속의 이야기로만 남아. Let it go. Let it go. 다시 갖고 싶은 지난 기억들 모두 좀처럼 여전히 내게 남아. You and my star. 달리고 밤에 속삭임 들릴 때 이제 잠에서 깨어나 꿈을 찾아 떠났지 오늘 누굴 만났지 어떤 일이 생기지 운명에게 맡긴 채 밤의 거리를 헤매지 이 밤은 노래해 넌 이미 날 떠나버렸지만 나는 지금 외롭지 않아 나는 지금 슬프지 않아 너 없이도 이 밤의 친구야 술 때는 높이 부딪혀 건배 사랑은 날 떠나버렸고 여기 내게 남은 친구여 영원히 거리는 걸음에 흔들거리는 대화 속에 서로 두지만이 숨긴 채 하룻밤을 함께해 오늘 누굴 만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운명에게 맡긴 채 밤의 거리를 헤매지 이 밤은 노래해 넌 이미 날 떠나버렸지 나는 지금 슬프지 않아 너 없이도 이 밤의 친구여 숫자를 높이 부딪혀 건네 사랑은 날 떠나버려도 여기 내게 남아 친구여 영원히 밤에 새벽이 열리고 다시 태양 비출 때 밤의 사랑은 이미 지나버린 일 다른 사람 찾았어 나는 길을 떠났지 오 나의 친구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노래하자 사랑은 날 떠나버려도 너는 여기 내게 남겠지 영원히 오 나의 친구여 영원히 오 나의 친구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함께 노래하자 사랑은 날 떠나버려도 너는 여기 내게 남겠지 영원히 Save the time My eyes and no more tears to cry To light the sunshine up above You're surrounding me with your endless love Cause all the things I couldn't see Now so clear to me You are my everything Nothing your love will bring My life is yours alone The only love I ever know Your spirit pulls me through When nothing else will do Every night I pray on bended knee That you will always be my everything Oh, you're the me. The only one that sets me free. That you will make my soul complete for time. For all time. My everything. Nothing your love will bring. My life is yours alone. The only love I ever know. Your spirit pulls me through. When nothing else will do. Every night I pray, down on bended knee, tell you will always be my everything, oh my everything. 사랑해요. Escuchas especial The First Asia Tour Super Show. 긴 시간도 밀어내진 못하죠. 나도 가져야죠. 왜 남겨둬요 그대 몫인데. 말해 말 로크 고 로크 고 로크 고 말해 말 바깥에 끝쳤어. 아 잡아 말했다네. 제깍제깍 돌아가겠지. 마지막 네온의 빛이 거리를 비출 때 이 가슴 속 깊이 남겨둔 그 말을 건네고 싶어. 언젠가부터 아파오 가슴 안쪽에 작은 상처가 한때 내게 머물렀던 한 조각 흔적이란 걸. 하지만 너는 지난 세월처럼 그저 스쳐가는 사람보다 의미 없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었나 봐. 너무 멀었어.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누군가가 전해줘 제발. 마지막 네온의 빛이 이 거리를 비출 때 그 슬픔 속 깊이 감춰왔던 말을 들려줘. 아직 모르겠어 난 네 안에 있는 내 모습. 해바라기처럼 없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었나 봐. 너무 멀었어.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누군가가 전해줘 제발. 내가 여기서 있다고. 마지막 네온의 빛이 이 거리를 비출 때 지는 말에 날 왜 흔들어놓고 또 울려놓고 하지마. 그 한마디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 그래 난 또 바보같이 술에 많지. 근데 너의 번호 돌려 내 목소리는 떨려. 나 벌써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흘려. 근데 넌 또 왜 울고 있어 바보야. You want love. 내가 어떻게 해야 돼. And I want love. 아직 사- 사랑하는데 Memories are beautiful Never let you go Do you want love? 내가 어떻게 해야 돼 And I want love 아주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걸 절대 잊지 못하는 걸 Please don't go my girl One love One love My girl, be my girl. I don't wanna ever say goodbye. Oh, 아직도 생생해 너의 생일 내 맘과 달리 죽음만 선물밖에 할 수가 없었어. 그런 내가 싫었었어.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제발 Do you want love? 내가 어떻게 해야 돼 And I want love 아직 사랑하는데 Memories are beautiful I never let you go Do you want love? 내가 어떻게 해야 돼 And I want love 아직 사랑하는데 절대 잊지 못하는 걸 Please don't go my girl Want love I'm

해줄게 I do 힘들고 어려워도 I do 늘 내가 있을게 I do 우리 함께하는 많은 날 동안 I do 매일 감사할게 눈물 터미 감춰두지 마 내려준 나만의 축제. Estás escuchando Recreo con Suyo. Yeah.

알고 난 너를 잊혀본 적 없어. 없어. 오직 그대만을 생각했는 걸. 라발라. 그런 너는 뭐야? 나를 잊었던 거야.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린 시간. 약속된 시간이 왔어요. 그대 앞에 있어요. 두려움에 울고 있지만. 나를 밝혀주는 빛이 보여요. 오늘 행복을 놓칠 순 없죠. 그대 보이나요? 나를 불러줘요. 그대 곁에 있을 거야. 너를 사랑해. 함께 해요. 그대와 더 저 바람 풍선이 전해주는 행복이라는 우리가 만나게 된 날을 주.

이제 달라졌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너를 처음 본 순간 언니가 그난 느꼈죠. 기적은 바로 너라고. Pues bien, yo me despido. Muchísimas gracias a todas las personas que estuvieron escuchando. Espero que haya sido de su agrado este especial. Y pues si ustedes no conocían alguna canción, perdón, o si no habían tenido la oportunidad de escuchar este super show, pues bueno, espero que lo hayan disfrutado. Definitivamente es de mis super shows favoritos, a pesar de que es el primero. Creo que tiene canciones muy buenas y muy importantes dentro del repertorio de los chicos. Y yo creo que la canción que más me gustó de todo este super show, super show, ya hablo como ellos, es Way for Love, el remake de A Man in Love. Y definitivamente Adol. Esta canción de Adol es una colaboración entre E-Talk y Yesung, que difícilmente la vamos a volver a ver. Entonces, pues bueno, ustedes platíquenme qué canción les gustó más. Una disculpa si estaban esperando pedidos, pero pues bueno, yo espero que hayan disfrutado de toda la emisión. Y pues recuerden, vamos a estarlo repitiendo probablemente como mínimo una vez al mes, o bien una vez cada dos meses. Ya será cuestión de ver cómo reaccionan ustedes a ello, si les gusta o quieren que hagamos otra cosa, no sé, como sea. De cualquier forma, no había tanta noticia esta semana. Casi si se dieron cuenta fue más sobre Kihyun. Pero pues en realidad eran cosas que ya habíamos comentado durante otros episodios de recreo. Por cierto, es el episodio número 16, oigan. El 16, episodio número 16. Jamás creí llegar tan lejos. Y pues bueno, ya no tengo nada más que agregar. Agradezco mucho a todas las personas que estuvieron escuchando a través de la página principal de la radio, a través de TuneIn, a través de las plataformas que tenemos. Muchísimas gracias. Espero sus comentarios y pues espero que hayan disfrutado de este especial. Como les comenté al inicio, pues decidí hacerlo por aquello de que Elf me preguntaba, bueno, ¿por qué escuchando el especial de Taemin? ¿Por qué no nos pones uno de Super Junior? Y pues La verdad es que no es una buena idea. Ya hay un programa dedicado a Super Junior, que es este precisamente. Y pues colocar un concierto de un programa que ya fue dedicado, pues como que no. Todavía de EXO o de Big Bang, ¿no?, que son programas recientes, lo podríamos hacer, pero de Suyu no. Y pues, ¿por qué no? ¿Por qué no aprovechar lo que es este programa para nosotros mismos hacerlo? ¿Vale? Pues bien, yo ya me despido. Que pasen bonita tarde. Muy buen provecho. Se quedan con Sonia la Mexicana y DJ Luz. Para las personas que no escucharon el episodio el martes, pues esta es la repetición. Y pues nosotros nos estaríamos escuchando la siguiente semana ya con un nuevo episodio normal de Recreo con Super Junior. Solo aquí po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a a tu estilo. Esto es todo, bye bye. Yeah, I'm in love in the jungle. 광활한 저 밀림이 주는 스릴감 끝없이 펼쳐진 스카인 지터 그 사이에서 널 감음하듯이 여기저기로 right.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view 나무 위를 미끄러지듯이 boom 빙빙 돌아보면 진짜들이 몰려와 신신신나는 정글 속에 cool Why for the life 날 깨워 right 핫한 볼거리 시작됐으니 빨리 와 Welcome to the jungle 겁쟁이 적들 난 보란 듯 밟아버린 what the problem 사랑 앞에 치열한 정글 수없이 싸워 싸워 싸워 내겐 다 game over 절대로 no 뺏길 수 없어 본능을 깨워 깨워 깨워 깨워 I'm in love with the jungle Hyena 무리에서 믿고 까불다 무릎 꿇었다 burn out 내 두 발 아래 정글에선 안 먹혀 높잡이 없어 이제 그냥 떠나 경계심 속에서 늘 나를 세워도 너만 보면 나는 가장 순한 남자가 돼 사랑 앞에 치열한 정글 수없이 싸워 싸워 싸워 내겐 다 game over 절대로 너 In the jungle, yes I'm in love, in love, in love in the jungle. Oh, oh yeah. 어서 올라타, 차적을 봐. 날 가진 내게만 허락된 자리타. 정글 속 너와 나 사이 깊어. 넌 샤이해져, 난 으르렁대면 널 품에 안고 dive. I'm in love,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들어 뛰어올라. I'm in love, 꿈이 아니길 바래. I'm in love with the jungle.